예, 방자야. 이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다 각각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오너라. 예. 방자 분부듯 고추장부르로 건너간다. 흥그러지고 맵수 있고 태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팔랑거리고 멍시는 처방자. 서항무 유지원의 편지 전뜻 청주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서틀방치 궁추가끈 맵수 있게 달아쓰고 갱초통후 접적으리 삼성포신육날신을 수줍으리 굽들매고 장창우 납자락을 뒤로 자쳐 잡음에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중 거리고 건너간다. 저 양털 팍팍 집어 버들이 헌인 뜻거리 독차 호야. 저 달려보고 장송까지 뚝꺾어 죽장 삼아서 자루를 끌어들이 요리 건너가 양추춘 흐른 곳에 바드드드닥 떨어서 춘향을 부르되 건원이 뜨게 안하였다. 춘향아! 아이고 이 녀석아, 하마터면 낙상을 뻔했구나. 낙상이고 초상이고 일이 났네. 일이라니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또자지 도련님께서 광활로 구경 나오셨다가 자네들 너는 거동을 보고 불러오라 해서 왔으니 건너가세. 공부하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택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조리세 연식가도 서양지 신나라가도 똑똑 꽈바쳤구나. 아, 내가 꽈바친 게 글른가? 자네들 처신이 그렇지. 아니 내 처신이 어찌 그러단 말이냐? 그렇지. 자기 잘못을 자기는 모르는 법이야. 내가 자네들 그런 내력을 잃을 테니 똑똑히 들어보란 말이야. 네 그런 내력을 들어를 봐라. 네 그런 내력을 뒤돌아보아 해집어 그 행실로서 여봐라 초창을 허량이면은 네 집 후원으다 그 내로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헌데서 은근히 뛰는 것이 옳지. 또한 이곳을 논지 걸면 방할로 머지않고 녹음만 우거지고 방초련 부르러 앞내버들은 조록장 누리고 뒷내버들은 청포장 둘러 한 가지는 찌어지고 한 가지는 황포조 광부인이 불면 흔들 후줄후줄 춤을 출게 윗씨 같은 두발 맵시는 배군가 누가 해도 공상자락은 퍼걸렁 도련님이 보시고 너를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난 못 가. 아니 양반이 부르는데도 천연히 못 간다고 그래? 아니 토리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그렇지. 자네도 회동성찬판의 기출이니까 양반 아닌 것은 아니로되 우리 토리님 양반하고는 좀 다르이. 우리 토리님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 나를 좀 자세히 보소. 으흠, 이렇게 버젓하신 점잖은 양반이요. 자네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똑똑히 보란 말이야. 요렇게 절름발이 양반이니까 칭하가 다르단 말이오. 그래도 난 못 가. 어째서 못 가? 못 갈 내력이 있지. 그럼 못 갈 내력이나 좀 들어보세. 못 갈 내력을 들어봐라. 양반 댁 도련님이 글 공부 아니하고 유산허기 당치 않고 유산은 헐지라도 나무집 천육에 천가르기 당치 않고 천가른 헐지라도 시사 아닌데 원처자 전가를 듣고는 갈 수 없다. 그 말인지건 꼭 옳은 말이지. 그렇지만은 아, 이 사람아, 이왕 남편을 얻으려면 서울 남편을 어째 시골 무지래기를 얻으려는가? 아니,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 다르단 말이냐? 아, 다르디야. 사람의 성질도 산천정기를 따라 각각 다른 법이야.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잃을 테니 자세히 들어봐. 경상도 산세 난 산이 웅장. 어이게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 난 산이 촉하게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 난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 더 보면 저는 봉기 놓고 배운 데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동남산이 한산이, 관악산이 천룡만리 제백호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벼락지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하면 병조판서가 동성삼촌이요. 부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시직 남은 부사어르신네 너를 불러 알려가면 내연한 점조사 끝에 너 흙어 노모를 잡아다가, 난장 형문의 줄이 대박맹이 마주 대박대가리 학춤을 추면 굵은 배 부러지고 잔 빼고 싫어져 얼굴이 책궁에 증가해도 그저 살 살살 튀니 울 튀거든 너고 발 튀면 마라. 너가 그를 떠리고 나는 간다 가노라. 예, 향단아. 예. 방자 좀 불러라. 예, 방자야. 왜 그래? 우리 아씨가 오란다. 내 말 들으면 겁날 것이다. 그렇지만 나도 이런 때나 한번 뻐겨봐야지. 난도 아씨가 부르면 안 갈란다. 혹시 네가 나 불렀다면 갈까? 그럼 내가 불렀다. 가자. 어째서 불렀나? 예, 방자야. 너 토리님 전 건너가서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라 여쭈어라. 안수와 접수와? 예, 방자야. 왜 그래, 이건? 너희는 이담에도 또 이런 심부름을 했다가는 우리 마님한테 일러서 다리 옹두리삐랄 착신 부지 내 다리를 치고 또 평생 장가도 못 가고 폭삭 늙어 죽을 것이다. 아, 이놈의 기집애 뭐 어쩌고 어째? 오냐, 두고 보자. 네, 이놈. 예? 순향을 불러오라지 쫓고 오라드냐? 쫓기는 누가 쫓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온 게 가라고, 가라고 오더니 춘향이가 도련님 보고 숭언숭언 다 보고 요건 다 없디다요. 그래, 뭐라고 욕을 하드냐?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글 공부하냐 하고 유산하기 당치 않고요. 유산은 할지라도 나무집 처녀들 오느라 가느라 하는 말도 당치 않고요. 그래, 그 말뿐이단 말이냐? 아, 그러고 욕을 하려면 도련님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기집 애들이 이 소인 방자는 보고 노총각으로 폭삭 늙어 죽으라고지 않겠어요? 방자야. 예? 늙어 죽으라는 것이 무엇이 욕이란 말이냐? 아, 참 그렇군. 사람이 나서. 사람이 나서요. 젊어서. 젊어서. 늙어 죽는 것이 무슨 욕이란 말이냐? 안 늙어 죽고. 아, 그렇습니다. 소인 놈이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그래. 춘향이가 도련님한테 가서 여쭙기를 안수하, 접수하라고 여쭈라고 그래요. 그래? 안수화가 아닐 것이다. 안수해, 접수화, 해수열 아니냐? 네네네, 맞았습니다. 아,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오? 그래,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예? 그래, 너 춘향 집을 알겠느냐? 알고 말고피오. 그러면 네가 춘향 집을 좀 일러다오. 예? 방자 좋아라고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르키는디. 저건 너 척하나 춘향집 보인다니 상품기요 점점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기와 요초나 성령을 가리우고 나무 앉은 새난 살을 자랑한다. 오, 동도가 만수 주난 우량그 심은 것과 전도간이 분명하고 행영생 세우하추들은 이양의 때로 오고 문앞에 새로 지난 유사부사양 사요 들청죽백 천나무는 흐흐칭칭 얼클어져서 단장박 그 수사가 있고 손삼척 화계상어 보란 차경 등산옹이 첩첩이 사연나은디 송정 중진 투사이로 보인다. 그것이 저것이 춘향금 집으로 소이다. 좋다 좋다. 장원이 정결하고 송죽이 울밀하니 여의지 경 저리로다. 예, 방자야. 예. 책실로 돌아가자. 예. 도련님이 책실로 돌아와 글을 읽되 호는 벌써 춘향집으로 가. 가고 등신만 앉어 천자 뒤풀이를 허겄다. 자시우 생천 부른 행사시 유효비창한 날천 시유생지 허여 금목수화를 맡았으니 양승헌물을 따지 유효들의 목흑적세 방현무감무전 궁상각지후통서단북궁왕토색은우루황 천지 서방이 변발이 아루황화를 지부 연대국적 흥망성쇠 왕구댁 음집부 우치홍수 그제아치는 홍범이 구주널부롱 전원이제 항부 호부르기라 삼경이 치와 거치랑 연순 천지 창을 쓰고 치지얼라리 억제 창생 경계안강 우윤을 다를 오거시서 백가 정상차려 이 해가 오일이 더디진 곳 일종의 책을 울 찰쑥 절대 가인 적은 풍조 날얼친 주팔열 월생 삼경여 단정어 배풀자 고개 홍명 꽃밖에라 포에 한사 잘한 인생이 유수같이 세월이 철렀길래 난망 제아의 불모지니 더워서 공부자 착한 도덕 이왕 지사카랑 상성의 추석방디어 총북이 황낙가을초 백발이 장자가 든벼한 소년 품도 간들수 악무하은 첫 찬바람에 빗소리강 산에 겨우동 아내 불명 우리 사랑 기종 심차감 출장 부용 저희세로 영원옥 태풀을려 그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이 몸이 활활 날아 천삼반사 이룰성 이리저리 눈이다가 부지 세월 했세 초강제 찬란 팍대 못하나지 대련 통편의 법중열 춘향관 날과 단둘이가 앉아 법중 여자로 돌아보자.